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주권을 다스리고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의 시편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이름, 그곧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고, 이어서 4절부터 5절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이고, 또이 끝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3절, 6절, 9절에서 모두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잘라낸, 분리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민족과 완전하게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죄악과 구별되고 분리된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완전하신 성품,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저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하고 강조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 그 피조물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제약된 우리와 구별되고 또 분리되고 완전하신 성품, 그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가? 과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분이 우리와 구별되어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고 높으시다라는 표현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또 경험, 생각, 그런 틀 안에 하나님을 절대 가둘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또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은 해발 600에서 700m 정도의 산으로서 예루살렘 주위의 다른 산들과 비교해 볼때 결코 탁월하거나 또 특별하게 아름답거나 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시온은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의 주도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즉 이곳은 여호수아가 생전한 시기에 그의 사후 계속된 사사시대, 그리고 엘리와 또 사무엘이 치리하던 시기에, 또 초대왕 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기까지 여부스 족속이 계속 이 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울한 역사적인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역사를 끝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온산성의 여부스 족속을 멸절했고, 또 내쫓았고, 그곳을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수도로 세웠으며,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 안치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린 곳이 바로 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계획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스몰 그룹 할 때 그룹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전에 신천지라는 이단의 어떤 리더가 이것을 모임, 스몰 그룹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단의 어떤 실체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룹은 성막에서 금으로 만들어 덮개를 장식하던 날개를 펴서 속죄소에 덮는 형태로서 만들어진 천상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왕이 보좌에 앉아 나라를 통치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땅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 인간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전에 춘향전과 같은 사극을 보면 평소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학대하는 탐관오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왕의 명령을 받아 특별한 임무를 가진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여주고 출도를 하면 그제서야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행어사가 그 관리를 왕명으로 정의롭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울에서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힘이 세다 라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자행하던 탐관오리는, 여기서 변사또는 자신의 잘못, 불법으로 인하여서 자기보다 높은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암행어사의 심판을 받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자인 이 암행어사가 이도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곧바로 잔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또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까 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럼 피조물과 어떻게 구별되시게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RSV를 보면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표현을 능력의 왕, 정의의 연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ighty King, Lover of Justice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정의가 연인인 것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신문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누구랑 사랑에 빠졌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과 함께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가 더 낫다, 여자가 아깝다, 어쨌든 그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중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영국의 해리 왕자가 미국의 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해리 왕자가 영국의 왕세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서열 계승, 그 계승이 서열 6위인 이 해리 왕자가 도대체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뉘앙스에서 이해한다면 위대하신 왕, 능력의 왕이 정인을 연인으로 삼아 그를 사랑하듯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궁금하지 않니?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의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정의라는 것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도 많이 자주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히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품기도 하시며 그들의 공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육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의한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도록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의 간섭, 사랑,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 우리는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어 희생시키기까지 보여주신 그분의 공의는 다른 어떠한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어떻게 구별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9편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끼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섬겨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나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혀 다르고 반대되는 성품인 것 같지만 이 사랑의 공의의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변 열국의 주변 나라들의 이 신들의 속성이나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를 보면 선과 악의 또 공의를 구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다만 그것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의 필요한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방신들은 대개 자연 현상들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의 타락하고 또 미신적인 생각들과 또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달, 바다나 불, 말 못하는 것들, 그러나 힘이 강한 것들, 거대한 바위나 나무 등을 신격화시켜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용서와 자비, 긍휼을 구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 없이 용서만 베푸신다면 사람들의 완악함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시는 인간의 교만함도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 용서 없이 형벌만 가하신다면 인간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면서 또한 그들을 그 벌하시면서도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며 이해하고 회복시키시는 이 복되신 모습을 9편 8절 말씀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구별되는지, 왜 그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구원을 잃어가며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연인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의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판하시며 우리를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의 공의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